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숨겨진 분노를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폭력이 난무하고 또 분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지 분을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너희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친절해라. 너에게 배반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대하라.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며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이 32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듯이 너에게도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계속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노에도 두 가지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고요.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이 흑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인종차별하면 결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지 외치면서 평화의 행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분노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백인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도 그들을 들이박을 거야. 이제는 흑인들이 더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거야 하면서 약탈하고 난리를 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분노인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주 미묘하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험한 감정이 바로 이 분노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노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메랑처럼 그게 자신한테 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는 기억조차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맞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치료되지 않고 화를 다 쏟아버린다고 한다면 그 대가를 평생 여러분이 치루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분을 낸다는 것은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무슨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다거나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나쁜 정책을 편다든지 이런 잘못된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 표현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저는 원래 급한 성격이에요. 저는 한번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한번 그냥 들이박는 성격이에요. 저는 화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분을 쉽게 내는 편인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분을 쉽게 내는 편인가? 어떤 사람은 분을 막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억누르는 이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숨겨진 분노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어린 시절에 이 분노의 가정에서 자랐으면 여러분 그 분노의 가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 분노가 또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표출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잠 못 들으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나도 꼭 보복을 하겠다든지 온수를 갚겠다든지 그 일 때문에 가십을 안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나아가요. 그 일 때문에 정말 날마다 신경을 곤두세우죠. 이 숨겨진 분노예요.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곁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내면에도 숨겨진 분노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착하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숨겨진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이 부모님으로부터 생겨난 문제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넘어간다는 것이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는 아빠, 엄마에게서 자란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대개 분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서 형성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폭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밖에서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 집에 가서는 또 아내에게 폭행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덤벼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싸워서는 안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런데 보복 심리로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하는 건 일들이 다 안 됐으면 좋겠다. 유대인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를 만난 장사꾼의 이야기인데 천사가 말하여 무엇이니 장사꾼에게 당신이 무엇이든지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아 정말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당신과 경쟁하고 있는 옆집 장사꾼이 당신의 얻은 것의 두 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럼 내가 100만 불을 받게 되면 내 옆집 장사꾼은 200만 불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장사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시오.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같이 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도 남의 불행보다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듯이 이게 너희가 죄된 분노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했는지를 기억하고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진짜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뭐가 같이 가는가 하면 악독이 같이 간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일단 나한테 와서 치료받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일단 예수 나의 치료되다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부부끼리도 화가 나면 일단 얘기하면 안 돼. 자녀한테도 절대 화가 나면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분노와 악독과 비방 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그런 꿈꾸는데 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조그만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뒤집어 버려요. 다 싫은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야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 그 숨겨진 그 분노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 안에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거지요. 목사님 중에들도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아주 뛰어난 분인데 그 분을 조절하지 못,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또 목사님 중에서도 가정 불화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부부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그 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몇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분노가 터져버리니까 늘 공격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화내면 지는 겁니다. 화내면 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 그가 오라도 빵점이에요. 자기 안에 분노가 있어도 그것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지 못하면 어디서나 그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 사람 상처 주기 때문에 절대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데 한번 같이 우리 화면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뭐 많지 않지만 혹이라도 우리 젊은 이제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실 분들은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아주 힘들어져요. 정 그래도 저 사람은 없으면 못 살겠다 사랑하면 최소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렇게 정말 안심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얌전해요. 굉장히 얌전하거든요. 근데 이 얌전한 사람에게 그 히든앵거, 이 숨겨진 분노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 얌전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주님이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보여주라는 것이 우리의 어그러진 우리의 잘못된 그 감정 기질을 보여주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주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진짜 그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분노가. 그냥 괜시리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적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직장에서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 종일 그냥 씩씩거리고 독서를 품으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온종일 화가 났다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얌전해지나요? 집에 오면 이 애꿎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한테 그리고 그 이쁜 강아지한테 화를 다 쏟아내는 것이죠. 이 화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괜히 그 분노를 푸는 거죠.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나기 전에 이 분을 풀라는 것이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일단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면 사실 그건 문제예요. 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여러분을 누군가 오해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그걸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지금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분노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들 긴장 상태이고 여유가 없어요. 내 앞에 차가 앞질러만 가도 화가 나서 보복 운전을 하고 누군가가 스치기만 해도 아주 그냥 분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왜 그럴까요? 앞차가 스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화났다고 막 살인을 저질러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랬대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다 깨어지고 파괴된 모습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 은혜로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면 오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린 시절에 분노가 치유가 안 되어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해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거 시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에 대해서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째는 그 분노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나요? 아내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당신 지금 화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내가 왜 화를 낸다? 화 안 내는데 당신 지금 화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목소리 톤, 얼굴 표정,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영에서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가 화난 것 대번에 알죠. 집에서 강아지도 알아요. 집에서 강아지도. 우리 주인이 지금 화가 났는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 알아요. 이 사람의 이 영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리조이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은혜로 항상 빛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이 내면의 상처가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에 참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품위 있게 행동하고 사랑과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분노에 대한 반응은 회복을 원치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지적하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해요. 허물이 많아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시면 문제 없을 줄 믿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평생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것 때문에 수십 년간 고생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힘들게 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주님이 너에게 악한 분노가 있어. 거기서 나와. 그러면 얘 나갈게요. 그러면 되는데 그 20년, 30년 그것을 끌어안고 가요. 그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틀림없이 다 나타나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에게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을 원치 않으면 그게 여러분 안에서 감정 시스템으로 작동해버립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당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내 학생 때 졸업식에도 한 번 안 왔다든지 아빠가 심하게 나를 때렸다든지 형이 나를 괴롭혔다든지 부모가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프니까 자꾸 그거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없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예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 먼저 보호막을 쳐버립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애들까지도 막 달려들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왜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영이 계속 나가니까. 그런데 내가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내가 보는 눈이 부정적이고 까다로운 일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간단한 문제도 아무런 문제도 안 돼도 늘 꼬여서 봐요. 그 문제를. 정말 단순한 문제인데 와, 그걸 몇 번 꼬여서 그거를 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거 가지고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를 내게 가지고 나오면 맡기고 자유해지라는 것이죠. 억울할 때는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했는데 왜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여 우리가 이 분노가 십자가에서 치유가 안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결할 길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분노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의 덫에 빠지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여튼 무엇보다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많은 경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그걸 또 몰라요. 여러분만 손해죠. 여러분의 가족만 손해고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실 손해만 보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요.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기도가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데 이상한 장애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와 사이가 여러분 좋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죠.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만큼 그것만큼 불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실 사역자들과는 관계를 여러분 좋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외부 수련회에 가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이들 모아놓고 말씀 어떤 한 형제가 찬양팀 열심히 찬양팀 봉사하고 열심히 3일 내내 찬양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부르고 막 그러다가 말씀 시간만 되면 이 친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겠거니 그랬어요. 근데 3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끝났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이야. 왜 그랬냐 계속 통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내가 그냥 싫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생판 모르는 교회 갔는데 날 본 적도 없는데 왜 날 싫어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모 교회 목사님과 나랑 너무나 비슷하대. 나를 보는 순간 그 자기 모 교회 그 목사님이 그냥 크로우집이 되더래.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시간이 흐르면 이게 다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다 해결됐거니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과 비슷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가양. 여러분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많은 전사들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수많은 메시지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분노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화를 밖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으로 삭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외로워요.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는 마음이 또 허전해져요. 또 열등의식이 생기고 또 좌절감이 막 밀려오고 사람들은 왜 이럴까? 별의별 생각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또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 자녀들이 이 모양일까? 성경은 결코 그런 얘기 없어요. 왜 코로나는 생겨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방치하실까? 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러나 조용히 물어보면 너를 강하게 하려고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왜 사람들은 날 오해해서 날 그렇게 힘들게 할까?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너에게 축복을 허락하려고 그 일도 허용한 거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을 진짜 최상의 삶, 풍성한 삶,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계속 분노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한 핸디캡을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없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자꾸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숨겨진 분노가 있으면 사람을 대해도 그래요. 에휴, 저 사람 보나마나 뻔하지 뭐. 뭐 교회 가봐야 뭐 뻔하지 뭐. 뭐 인생이 뭐 뻔한 거 아니겠냐고.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있으면 이렇게 소망이 없고 늘 회의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없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 무슨 고혈압이나 중풍이나 뇌졸중 어떤 마비되는 현상들도 특별히 보면 우리 안에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육체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병들은 이 분노, 이 스트레스가 주범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치유받고요. 정말로 한번 즐거워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로 다 건강해져요. 응? 보톡스 맞지 않아도요. 얼굴이 젊어지고요. 응? 항상 해피하고요.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약속된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소유했지요. 그런데 이 조그만 이 숨겨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을 거꾸로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젠가 극도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밥이 너무 가던가요? 소화가 잘 되셨나요? 잠이 잘 오던가요? 아닐 거예요. 우울증이 와요. 다 싫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요, 도박하고요, 섹스 중독이 걸리고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왜요?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급기야는 자살까지 해요. 너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데모가 많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종종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아까운 생명을 잃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게 혹시 없으신가요? 이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는 내 안에 이 분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도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날 화내게 했을 때에 아, 저 사람이 말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건데 그냥 넘어갈 수 충분히 있는데 근데 왜 못 넘어가느냐. 이미 20년 전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혹은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가 이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 사건이 사실 별거 아닌데 이게 마치 무슨 드라마처럼 막 극대화시키게 돼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날 적에는 아무 액션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끼리 문제가 생길 적에도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그냥 부딪히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적에 얘기하게 되면 100%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셔야지 순간적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탄이 여러분을 갖고 놀아요. 문제가 훨씬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만들죠.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가 난 채로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 자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응? 옳은 말이라도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상처거든요. 응?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유 우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할 말을 못 하겠네. 다 그거죠.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럴 거라. 응? 옳은 얘기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성도도 똑같아요.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간에도 분노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상처난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가 그대로 쌓인 채 놔두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안 보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어둠과 짝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분노의 앵글로 보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자라듯이 내 안에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약점과 허물투성이의 그 이웃과 자신까지도 진실로 사랑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은혜의 시각이에요. 늘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도 더 보잘것없고 못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지, 내가 그거 생각하면 저희는 나보다 훨씬 더 양반인데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하여 은혜의 시각을 계속 연습하고 되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노를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 없앨 것인가?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오늘 말씀대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불의와 함께 버리고,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니들이 힘들게 살 게 아니라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라는 것이죠. 결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상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화를 예수 이름으로 끊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 말이 걸려서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 다 잊어버렸겠거니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남편이 말한 거 내가 용서할게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면 속에 계속해서 묶여 있게 됩니다. 하루에 100사람이 혹 여러분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번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사람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사인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사가 또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럼에도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도리어 감사하라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람이 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게요. 내 분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후에 또 그 사람이 또 생각나요?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실수를 주님이 얼마나 또 많이 용서해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서를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분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안에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얽매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로 주신 것을 장애물로 착각해서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억울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이들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분노를 녹이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모두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어떤 화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혹 벌써 내 안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상처 있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분노와 거짓과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분을 조장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풀어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십자가 그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용서를 선포해야 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 분노를 해결하려고 어릴 적부터 쌓여왔던 이 그 분노를 우리가 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기에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너무나 힘든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정직하게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용서를 구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그 상대방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